원하는 거리에 추억이 젖어들어 상처 났네. 사랑은 눈물뿐인데 아 타버린 연기처럼 자취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 마음은 돌아올 기약 없네. 어는 거리에 밤마저 잠이 들어 병들은 내 사랑은 한숨뿐인데 아 쌓이는 시 눈물이 빗속에 하염없네.